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도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로스토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미국의 VOA 방송이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라오스 통신, 중국의 환구망,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과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